8 UBS.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사소한 행복들이 모여 날씨는 평온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엄청나게 길고 길었던 시험 기간이 드디어 끝나고 날저기를 적으러 왔어요. 시험이 끝나니까 삶의 질이 팍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를 끝내고 나니까 어느새 11월이더라고요. 이번 연도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니 잊겨지시나요? 왠지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이 생각은 매년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초에 버킷리스트를 썼는데요. 물론 1월 1일에 비장하게 쓰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12월 말쯤 연말을 한번 열어보죠. 첫 장을 들추면 새 버프로 열정과 의욕이 넘쳐나는 버킷리스트들이 쭉 보입니다. 써놓고 잊고 한 해를 살다가 연말에 다시 꺼내보는 그 느낌이 매년 몽글몽글 하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밤 각자의 별에 어떤 빛은 야마 어떤 빛은 바와 사람들의 부비들 모두 소중한 나날 어두운 밤 외로운 밤 별처럼 다 오른 빛나 사라지지 뭐 큰 존재니까 Let it shine 네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건 저 별들도 별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낼 뿐 말과 I got you 지나갔던 맘들 속 서로 잡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만의 꿈 내 더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O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저 어둠 같을 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 잡은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날저기를 적다 말고 제 다이어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맨 첫 장에는 그의 버킷리스트가 적혀있답니다. 아, 문득 뜬 생각인데요. 저는 버킷리스트를 매년 씁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몇 개를 딱 정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해 하고 싶은 일들을 버킷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냥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도대체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올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씁니다. 이것도 하나의 버킷리스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들은 대학에 대한 얘기들로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대학을 합격하고 캠퍼스 로망과 낭만을 한껏 느끼고 싶었던 새내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버킷리스트 양이 꽤 됩니다. 지금 보니 한 30개가 빽빽하게 적혀있네요. 까먹고 살았는데 날적이 적으면서 하나씩 체크해봐야겠어요. 루시의 개화. 하루하루 아지랑이 기는 이곳이고 포근해진 얼음은 겨울 녹아내릴 것만 같아. 동지에서 딸기 낙인 밤 지나 헤매었던 발걸음 있잖아. 그때가 기억 되잖아.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때.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바람아 내게 봄을 데려와줘. 시간아 나의 봄에 스며들어줬던 너너너 소리 없이 농이며 놀고 있는 초라한 마음 꽃처럼 전부 멀어져갈 거야. 넌 그저 그 자리에 들어오려. 새하얗게 웃던 나를 기억하나요 그대. 내가 느낀 모든 걸 너에게 줄 수 있다면 수 없을 것 같은 그 맘 혼자만 남아 시들지는 않을까. 괜찮아 언젠가 새롭게 피어날 거야. 나는 그런 널 기억할 거야. 제게 버킷리스트는 엄청난 일이 아니랍니다. 그저 사소한 일부터 이번 연도에만 할 수 있는 일들까지 다양하게 적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적어보자면 학과 친구들하고 여행하기가 보이네요. 이건 여름에 실천했습니다. 동기들이랑 강릉으로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친해진 지 3개월밖에 안 된 친구들이었지만 어찌나 마음이 잘 맞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여행이었어요. 또 버킷리스트에 꽈탑하기도 보이네요.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꽈탑이란 대학교에서 아아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과제를 하는 이미지였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꽈탑을 해보고 싶다는 로망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도 1학기에 클리어했습니다. 물론 아아를 마시면서 여유롭게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버킷리스트를 잃었다고 봐도 되겠죠? 지금 11월 기준으로 30개 중에 25개는 이룬 것 같은데 이걸 다 쓰다간 오늘 나를 셀지도 모르겠어요. 유나의 오르트구름. 어둠만이 나의 전부였던 동안 숨이 퍽 차도록 달려왔잖아. Never say time's up 경계의 끝자락 내 끝은 아니니까 울타리밖에 일렁이는 무언가 그 아무도 모르는 별일지 몰라. I wanna wanna be there I'm gonna gonna be there 벅찬 마음으로 이 궤도를 벗어나. Let's go 새로운 길에 탐험가 Beyond the run 꼭지 줄 속에 겁없이 뛰어들어 fall 답답한 가슴 안에 불꽃을 피워낼래 Shine and bright 거쳐필 듯이 반짝이던 무언가 꼭 달릴수록 멀어져도 난 좋아 I'll never never give up I'm getting getting better 여정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야 Let's go 가치를 생각한 순간 2023년 이 날저기를 읽고 계신 분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번 연도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너무 슬퍼하진 말아요. 다가오는 2024년도 있으니까요. 버킷리스트를 너무 소소한 걸로 바꿔버린 느낌이 드는데 저에게 버킷리스트는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해 하는 일들보단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날저기를 적으며 다이어리를 첫 장을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 이번 연도가 끝나는 게 생생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남은 두 달도 날저기도 적어가면서 알차게 보내야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생각나는 대로 마구 쓰다 보니 벌써 날저기가 빼곡히 채워졌네요. 그럼 이만 오늘도 날저기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지민주, 음향은 김민주였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김다인 쌤. 8 UBS